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치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3돌세에 즈음하여 네팔공산당 연합중앙위원회는 성명을, 미얀마 연맹연대성 발전당 양곤지역위원회 비서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.